ちゃもちゃいい。쓸 수 있게 밤새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비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온다 돌아온 진짜 멋쟁이 나는 꽃니 한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더 다른 나무가 꼭 되어줄게 큰 그늘 아래서 너 쓸 수 있게 파랑새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온다 돌아온 진짜 멋쟁이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온다 돌아온 진짜 멋쟁이